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음을 자랑한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림입니다. 33년 전 어제 대학생들이 쓴 경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4.19 매년 이날마다 들어온 얘기 귀에 딱지가 않겠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30년 뒤에도 계속 이날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사회가 달라져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첫 곡은 봄인데도 마음은 아직 한겨울이라는 강남구 대치동의 김정화 씨께 띄워드립니다. 이 곡이라면 얼어붙은 마음이 풀릴까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아마폴라, 오늘은 나나무스크리의 음성입니다.

영화 닥터 중에서 로리 앤더슨의 Strange Angels였습니다. 잭은 생사가 달린 수술실에서도 항상 락큰롤을 틀어놓고 메스를 치는 뛰어난 외과 전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고 이기적이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사회적 명예와 화목한 가정, 모든 게 완벽하던 그가 후두암에 걸린 것이죠. 의사인 동시에 환자여야만 하는 잭. 그때서야 환자의 눈에 비친 병원, 또 의사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화 닥터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이미 호흡을 맞췄던 여류 감독 랜더 헤인즈와 윌리엄 허트가 다시 콤비를 이뤄서 완성한 영화인데요. 원래 윌리엄 허트는 작품 선택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배우로 작품 선택의 제1원칙을 감독에 대한 신뢰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랜더 헤인즈 감독을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끌어내는 감독,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닥터를 보면요, 윌리엄 허트의 변화하는 내면의 모습과 또 감정의 처리가 상당히 섬세하고 설득력 있죠. 윌리엄 허트 하면 대체로 그 웃을 듯하면서도 우는 듯한, 또 찡그리는 듯하면서도 펴진 듯한 조금 애매모호한 얼굴 표정이 먼저 떠오르고요. 뒤이어서 그 표정 뒤에 숨은 날카로운 분위기,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배우죠. 이런 이미지는 그의 외모에서 풍겨지는 이중성, 그러니까 섬약하면서도 매서운 그런 양면적인 느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껏 그가 화면을 통해 보여준 여러 성격의 역할,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영화 바디 히트의 테마,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